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잡혀라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 목소리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단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